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요. 짐을 정리하다 그 사람이 당신께 주려 하다 못 줬던 편지 한 통 있네요. 차마 훔쳐보려다 겁이 난 못 봤죠. 그 편지를 읽고 어떨지 몰라서 내가 그녀의 마음 몰래 보는 게 겁이 나서 차마 내 마음을 열지 못해줘.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가슴이 그러면 살 것 같아서 작은 가슴이 견디지 못해요. 가득 담아서 그녀 없으면 이래요. 나의 머리는 그뿐이라서 미친 듯 찾아요. 그 사람만 부르고 있죠.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제발 단 한 번만 보면 살 것 같아서 난 그러면 살 것 같아서 그녀를 보내주세요. 당신만 떠나